너에게 난 해질 영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나를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 너 내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햇살이 되고 조그맣던 너의 하얀 송이에 빛나는 보석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어 너에게 난 해질 영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부르던 말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속에 이렇게 남아 반짝이던 너의 예쁜 눈망울에 수많은 별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고 싶어 너에게 난 해질 영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 그림처럼 남아주길